그대 모습을 꿈꾸었기에 어느 하늘을 그리워했기에 아직 다 부르지 못한 노래 남겨두고 홀로 먼 길을 떠나는가. 다시 날이 밝고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데 그대는 지금 어느 구석진 자리에 쓸쓸히 서서 뭘 바라보고 있는가. 알 것 같아. 그대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, 그대 온몸으로 노래하던 그 까닭을, 쉬지 않고 달려온 그 청춘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. 들릴 거야. 그대의 기타 소리, 대숲의 바람처럼 몸을 돌아나오던 그 하모니카 소리, 우리 고단한 삶에 지쳐 비틀거릴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소용돌이칠 그대의 노래. 고운 희망의 별이었는데 이 형편없이 망가진 인간의 세상에서 그대의 노래는 깜깜 어둠 속에 길을 내는 그런 희망의 별이었는데 그댄 말없이 길을 나서 우린 여기 추운 땅에 남아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냐. 도대체 뭘 노래해야 하는 거냐. 우리들 팍팍한 마음 속에 뜨겁게 올려날 그대의 목소리, 어느 날 영롱한 나팔꽃처럼 환히 피어날 그대의 노래. 그대는 그렇게 우리들 탁한 삶을 안겨내 해맑은 아침으로 따뜻한 햇볕으로 남아있을 테지.